보이겠지. 그 사람 계신 곳 그리워 흘리는 눈물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. 진정코 모르니까 오지 않는가. 흘러내리네 뜨거운 눈물이 하얀 눈물이 오늘도 알고 있을까. 그 사람 계신 곳 외로워 흘린 이 눈물 떠난 힘은 알고 있을까. 진정코 모른다면 정말 무정해. 눈물이 하얀 눈물이 오늘도